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요즘에 미국 사람이 쓴 책이니까 미국을 얘기하는 거겠죠. 요즘에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을 들려면 바로 이 7장 1절 2절이랍니다.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용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근본적으로 판단을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판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너희가 형제를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흠을 잡기 위해서 형제를 좀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것들을 살피고 내가 저 사람에게서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런 식으로 형제를 대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20절에 보면 오늘 이 한 본문에서만 보더라도 뒤에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너희 판단해야 된다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판단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분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것은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라는 이야기거든요. 분별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참 형제와 개, 돼지를 구별하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그 주님께서 직선적인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것은 개와 돼지에게 귀한 것을 주지 말라.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둘씩 둘씩 짝지어 보내실 때에 너희 말을 듣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으면은 발에 먼지를 떨어뜨리고 너희들이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이죠. 또 디도서에 있는 3장 10절에 있는 말씀도 이미 벗어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말고 몇 번 하고 나서 그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혜로운 문제이고 분별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 사람들이 보통 남용하고 있는 이런 말씀. 또 이단들이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자꾸 당신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오용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적극적으로 주님께서는 사랑하고 형제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우리 말씀들을 쭉 보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이웃사랑의 범위를 주님께서 얼마나 넓히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여기 6절에 개, 돼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특별히 개와 돼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은 기도해야 할 문제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내고집이 센가 보자 하는 식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에 우리가 좋은 복음의 사역자로 주 앞에 쓰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지혜롭게 복음의 직무를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또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나 또는 낯선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나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7절에 갑자기 주님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시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스스로 너희의 실력과 힘과 이걸로 못한다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고 영적인 그 눈이 필요한 부분이고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힘과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그저 내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으니까 나는 이제는 아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보게 되는 포도나무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유지하고 너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마치면서 너희 좋은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12절에 그러므로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황금률을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다. 이 말씀을 잘못 우리가 이해를 하면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자기들의 그 좌우명처럼 가지고 있는 괜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 사람에게 선을 베풀면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으면 좋겠으니까 잘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그게 돌아오죠. 못되게 하면 못된 게 돌아오듯.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이 세상에서의 철칙, 그냥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이 사람한테 돌아온다. 안 돌아올 때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라고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너희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충분하게 힘과 은혜와 지혜와 좋은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아버지를 너희들은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나에게 어떤 결과가 오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어떻게 나를 대했든지 과거에 그 상관없이 너희들은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네가 받고 싶은 대접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뒤에 계시니까 아버지가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게 은혜를 공급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별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좁은 문과 또 넓은 문이 있는데 분별하라는 얘기입니다. 13절부터 하신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좁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좁은 문으로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분별을 하지 않고서야 그냥 이렇게 휘둘러 봐가지고서야 어떤 게 좋은 길인지 그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그냥 경험과 그저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좋은 길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상식적 판단으로 이거야 라고 생각하면 다시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고 길이 넓어서 다 글로 들어간다는 것. 많은 사람이 글로 간다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인 눈으로 판단을 해서 존 웨슬리가 생각했듯이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매일매일 내 앞에 지옥으로 가는 문과 천국으로 가는 문이 있다. 내가 하는 오늘 결정, 작은 결정이든지 큰 결정이든지 이것이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죽음의 길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늘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분별할 것이 있습니다. 15절에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분별해야 됩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주님이 처음에 말씀하시지만은 사실은 분별할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분별은 주님의 교회 안에 있게 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3절까지 계속되죠. 모든 신자는 분별해야 합니다. 캘빈은 그 기독교 강요에서 당시에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보통 교회 그러면 다 로마 캐톨릭 교회였죠. 그러나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치면서 특별히 캘빈은 아주 무서운 말씀을 거기에 썼습니다. 우리 시대에 들어도 무섭지만 그 시대에는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목자인지 가짜 목자인지 분별하라고 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는 판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그냥 목사니까 목자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분별을 하되 무엇으로 분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그런 속는 예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거짓 선지자 완전히 사입이라고 써놓고 댕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고 뭐 바울사도의 서신을 많이 봐도 그렇게 거짓교사들이 뭐 써놓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별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지 않으면 신자들이 나는 그냥 아유 뭐 그냥 겸손하게 그냥 따라만 가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 말이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확인하고 분별하는 것은 신자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매주일 그냥 뭐 듣기만 하면은 저 목사님이 진짜 말했나 그러고 두들겨보는 그런 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지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통해 있을 때 그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 맨날 헷갈린다 이렇게 해서 찾아야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분별하라고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입니다. 열매를 보라. 그러면 성경에서 열매라고 말할 때 얼마나 포괄적으로 열매라는 말을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열매라는 말을 쓸 때에는 뒤에 앞에 있는 모든 문맥을 볼 때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은 하는데 하나도 자기는 안 해요.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아주 명백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속죠. 왜 속습니까? 권능이 있거든요. 능력이 있거든요. 병을 고치고 은사를 눈에 띄는 은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속죠. 근데 주님께서 그것도 속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시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어지는 22절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그 말씀에 거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권능을 받고 어떤 은사를 행하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신자, 생명을 가진 신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의 순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제사보다도 순종이 더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구약 성경의 근본은 제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순종하지 않고 제사 드려봐야 그거는 꽝이다. 제사를 일평생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이것이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괜히 생명의 말씀이라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내가 따라 살 때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란 말이죠. 나는 예수는 믿지만은 뭐 사는 거는 난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날 굉장히 잘못된 율법주의에 대한 곡해와 왜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순종, 행위 그러면은 무조건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복음을 강조한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이 복음을 흐리게 하는 것인가, 물을 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산상수훈만이 아니죠. 바울사도가 말씀한 것이나 베드로사도가 말씀하신 것이나 성경 전체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우리를 행위로 인도해주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행위를 순종을 낳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24절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26절에 말씀하듯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다. 듣기는 다 듣습니다. 주님이 밭의 비유를 하셨을 때에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셨을 때에도 동일합니다. 네 가지 밭이 있습니다. 다 말씀의 씨가 뿌려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오직 좋은 땅에 속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 깨닫습니다. 다 들어요. 깨닫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깨닫기 그 영적인 이치를 깨닫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가 맺히더라는 것이죠. 우리 일평생에 다 집을 짓는 것입니다. 유다서에서도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비유하고 베드로도 그렇고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짓는 집입니다. 한 1년 짓고서는 평생 사는 것이 아니고 일평생 집을 짓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 일평생 집을 짓고 결국에는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집이어야 하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집 짓는 방법을 주님이 아주 심플하게 설명하신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태도는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말씀 속에서 주님, 제가 순종할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절대로 우리는 말씀 때문에 교만해지는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문제는 내가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여 한 말씀이라도 제가 배우고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처럼 귀한 마음이 없고 또 사무엘도 어릴 때에 주의 말씀을 그렇게 들은 것 주의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던 것을 우리는 보고 주님도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좋다 나쁘다 분별하는 것이 구원 얻는 신앙은 아닙니다. 구원 얻는 신앙은 주님께서 아 이 말씀이 좋다 이 말씀이 안 좋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구원 얻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다음에는 주변을 살피고 생명의 길로 행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돼서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복된 말씀을 우리의 한 해 동안의 삶뿐 아니라 이제 남은 세계를 사는 동안에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참 복된 말씀을 주신 것을 저희의 가슴에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저희의 가슴에 새기고 일평생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행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저 우리의 경험과 상식적 판단과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와 그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휩쓸리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의 눈을 밝히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익숙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저희의 판단의 분별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저희도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에 저희의 마음을 두고 저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일평생에 저희의 짓는 집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집을 지었는데 공력이 다 불타 없어지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는 자리에 설 사람도 하나 없게 하시고 그날에 주님이 알아주시는 잘했다 칭찬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주께서 알아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 그런 집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